난 오늘도 너에게 마음으로 말하지 사랑해 한마디 우 언제나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하지 너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마음으론 항상 난 사랑을 말하지만 막상 내 앞에 서면 태연해지려 하고 너와 둘이 있을 때면 널 안아주고 싶지만 눈이 마주칠 때면 겸연쩍어서 웃지 나의 마음은 모른다 내가 주고 싶지만 소중한 사랑을 수록 아껴둬야 너의 마음속으로